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.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가가 저기요 말을 건네던 그 설레임 처음처럼 말로 표현 못해도 여전히 그대 향한 마음은 Love you. 무슨 걱정 기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마음 아파 힘들 때에도 지금처럼 나의 곁을 지켜준 그대가 있어 난 좋아.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Bye.